우리나라의 왕제산 예술단이 7일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지척에 바라보이는 량강도 삼지연군에서 지방순회 공연의 막을 올렸습니다. 삼지연군 안에 각계층 근로자들 일꾼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개시음악 가리라 백두산으로 시작된 공연 무대에는 여성독창과 방창, 불후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여성중창 우리의 김종훈 동지, 여성이중창 인정의 세계, 민족무용 북춤 등의 종목들이 올랐습니다.